그게 네 말 떠나질 않나. 가슴도 친 네 말 나를 태우고 하루 종일 그 말 나를 괴롭혀. 네가 나를 알아 얼마나 알아. 뭐를 알아 나를 맘대로 말해. 보이는 게 단추라는 거니 넌 다른 건 나 틀리니. 너의 공간을 넘어 내 시간 속에 들어와 본다면 사실은 나도 너처럼 아픈 걸 알게 될 텐데. 제발 네 말만 말고 귀를 좀 열어. 단 한 번이라도 한 번쯤 너도 내가 돼본다면 너 다를 것 같니. 만약 네가 너라면 도친 네 말에 난 또 고개를 돌려. 아니라고 해도 난 또 내게 어울려. 시간을 돌려 다시 네 맘 돌려. 사랑할 수 있을까 네가 나라면. 네가 준 상처가 담을 때까지 네가 남기고 간 근적만이 날 찾아와 널 떠올리게 해. 왜 오늘도 나는 너를 찾는지. 너의 공간을 넘어 내 시간 속에 들어와 본다면 사실은 나도 너처럼 아픈 걸 알게 될 텐데. 제발 네 말만 말고 귀를 좀 열어. 단 한 번이라도 한 번쯤 너도 내가 돼본다면 너 다를 것 같니. 만약 네가 너라면 불면 난 네 말이 들려. 내 가슴에 박힌 그 말 그 말이 난 너무 아파. 잠을 전하려고 해도 난 네 말이 들려. 내 가슴에 박힌 그 말 그 말이 난 너무 아파. 너의 공간을 넘어 내 시간 속에 들어와 본다면 사실은 나도 너처럼 아픈 걸 알게 될 텐데. 제발 네 말만 말고 귀를 좀 열어. 단 한 번이라도 한 번쯤 너도 내가 돼본다면 난 다를 것 같니. 네가 나라면 네가 나라면 조금은 달라졌을까. 네가 나라면 함께 할 수 있었을까. 네가 나라면 아프지 않았었을까. 에이 네가 나라면 네가 나라면 조금은 달라졌을까. 네가 나라면 함께 할 수 있었을까. 네가 나라면 아프지 않았을까.